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열방에게 공격을 받고 거의 멸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의 전체 내용 속에 흐르는 분위기는 애통함 그리고 눈물입니다. 성도는 이런 자리에서도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시편 80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라고 1절에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도록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은 다 굶어 죽게 되었고 곤경에 처해 있는데 말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라는 말. 이 표현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시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자신들의 삶 속에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곤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시편 80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보고 계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태도다 하는 겁니다. 시인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힘을 발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들은 다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지파만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시인의 의도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이들을 사용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인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세 번 간구합니다. 3절, 7절, 19절입니다. 이것은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갈망이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를 소생시켜 달라는 간구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다시 사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환히 웃으시는 그 얼굴을 보기만 하면 시인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 영혼은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곤경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살겠죠. 시인이 원하는 것은 영혼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시인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에 막혀서 상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4절에 언급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형벌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인의 이 현실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원수라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물을 양식처럼 먹고 있고 다량의 눈물을 마시고 산다고 또 5절에 말합니다.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들에게 비웃음과 다툼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죠.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상한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기댈 수 있겠어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아무리 달려간다 해도 헛수고란 말이죠. 하나님밖에는 나를 아시는 분이 없다 하는 게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 그 얼굴빛을 다시 비추어 주시기만을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시인은 여기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이사야 5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죠. 낯선 비유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것은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신 것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으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편만하게 되었고 그늘은 산들을 가리우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어서 바닥까지 뻗었고 넝쿨은 강까지 미쳐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나무가 되었다고 11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가 굉장히 작은 나무인데 그것이 이렇게 커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보호하던 담을 친히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따먹게 하셨다고 12절에 말해요. 사람은 물론 돼지까지 들짐승까지 먹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기를 14절에 간구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강구의 근거가 있어요. 회복의 근거가 제시되죠. 그것이 뭔가 하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는 말입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이 시인이 간구할 수 있는 근거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놀랍게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성도로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소생케 되고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다시 한번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이죠. 여러분, 성도는 때로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심으신 바 된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거나 뽑아낼 수 없습니다. 사철 싱싱한 잎사귀를 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될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지라도 아무도 그때에도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사철 싱싱한 잎사귀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 이유로 우리가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그때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 그저 곤경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 나를 향해서 웃으시는 그 얼굴, 뵙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시인이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 시인처럼 저희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폐함과 침체를 경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때에도 저희의 소망이 주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하시고 그때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저희들을 향하신 웃으시는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저희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